정석이라는 건 뭡니까? 스탠다드고 표준이고 기본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이 전도의 정석이라고 했을 때에 이 방법만 가지고 전도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정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정석은 이제 전도를 하기 전에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을 오늘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새겨서 전도를 여러분들이 생활화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달과 그 지난달에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중요하냐, 전도가. 예수님의 예를 들었죠.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혹은 최후의 명령으로 하신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공생을 마감하시면서 유언 내지는 최후의 명령으로 다른 것을 꼽지 아니하고 이 전도를 꼽았다는 것, 그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 바울 사도도 마지막 죽기 전에 쓴 유언과 같은 말에서 어떤 내용을 기록했습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고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걸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복음을 전하라. 이 이상 어떻게 더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전도가 이만큼 중요한 것인데 이 현실에는 참 전도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교회에. 제가 늘 종종 말씀드리는 것이 교회의 목적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건물이 커지는 것이 아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제가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오해해서 전도를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의 목적은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 건물이 커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도는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님과 바울 사도가 최후의 유언으로 남길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 가지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전도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같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순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순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물질, 건강, 지혜 모든 걸 주셨는데 이걸 안 하고 있다면 그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예수님 올 때까지, 주인 올 때까지 땅에 묻어두고 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의 삶의 생활화가 되어야 돼요. 제가 교회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라. 결과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전도를 안 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전도의 정석을 이제 시리즈로 시작합니다. 이걸 잘 여러분이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기 전에 이제 뭘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 기도를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좀 해달라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를 우리가 몸으로 말로 발로 하지만 그 전에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골로새 교회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사람 앞에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더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은 누굽니다. 하나님은 누굽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내가 구원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있어서 기도란 무엇인가, 제가 이 그림을 하나 그려놓죠. 바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전도에 있어서 그것은 바로 폭격과 같은 거예요. 작전을 시행하기 전에 폭격을 하지 않습니까? 뭐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설명드리며, 어떤 작전을 수행하기 전에 함부로 보병들이, 군인들이 침투하지 않습니다. 가기 전에 먼저 비행기가 떠서 그 지역을 폭격을 합니다. 융단 폭격이란 말도 있죠. 폭탄을 떨어뜨려서 완전 초토화시킬 거예요. 일단 반 이상 거의 죽여놓고 그 다음에 보병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도 마찬가지죠. 바로 미군들이 와서 인천으로 상륙하지 않았죠. 상륙하기 전에 바다에서 함포 사격을 엄청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북한 군인들을 완전히 거의 전멸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융단 폭격과 같은 거예요.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면 쉽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들어가면 너무 힘들어져요. 근데 미리 가서 전투기가 저렇게 막 폭탄을 떨어뜨려 놓으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저기 보면 사람이 폭탄을 맞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저건 뭡니까? 그 사람,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악한 세력을 전멸시키는 거예요. 그 악한 세력을 전멸시키는 무기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있습니다. 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악한 세력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붙들고 있는 악한 세력을 먼저 기도로서 초토화시키고 전멸시키고 융단 폭격을 하고 들어가면 그 영혼에게 복음이 쉽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도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바로 공생애를 하셨나요? 바로 복음을 전하셨나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기도를 먼저 하신 거예요. 40일 금식기도니까 이것은 거의 뭐 원자탄을 떨어뜨리고 가는 거랑 똑같죠. 엄청난 융단 폭격을 그 땅에 하고 기도로 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사랑하는 누구, 나와 너무 가까운 저 영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먼저 기도로 충분히 폭격을 하고 나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유명한 선교사가 있죠. 중국 선교사. 이분이 내지 선교를 창설하고 전국 각 지역에 사람들을 보내서 선교 활동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광주 지역이죠. 광주 지역에 유독 그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 지역이 더 복음이 안전해져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작게 나타나야 되는데, 복음화가 더 늦어져야 되는데 희한하게 광주 지역이 복음화가 빨리 되고 열매들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 이렇게 늘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어느 교회 가서 했습니다. 그 선교 보고가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찾아와서 선교에 어떤 선교사님을 아시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잘 안다고, 그러니까 코치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사실은 그 선교사가 내 친구입니다. 그 선교사가 광주로 선교를 떠난 뒤에 저는 6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허드슨 테일러가 감을 잡은 거예요. 그 어려운 광주 지역이 왜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열매가 있느냐. 바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영국에서 그렇게 기도로 융단 폭격해주는 기도의 동력자, 기도의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개인 전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한 거 짧게 뭐 5분 했습니까? 이거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지금 그쪽 영역에는 엄청난 폭탄이 투하된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 그것은 폭탄이 되어서 그 지역을 완전 초토화시킨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한다 그러면 아 먼저 기도해야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기도로 사단의 영역을 초토화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 일 때문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감옥에 왔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를 하려고 하면 모든 것을 전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죠. 즉 옥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서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적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 일반적으로 기도 부탁을 하면 어떤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까? 전도의 문이 열어달라고가 아니라 감옥의 문이 열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해야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옥에 갇혀있는데 감옥에 갇혀있는데 기도 부탁을 한다면 당연히 감옥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감옥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것을 기도 부탁한 것이 아니라 감옥의 문이 아니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에 갇힌 것, 매임을 당한 것이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임을 당했다 이렇게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든 상황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로 내가 전도할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인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 쓸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2절 14절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감옥에 갇힌 거죠.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은 지금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전도를 위해서 바울을 감옥에 보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 복음을 많이 전하던 바울이 갇혔습니다. 그러면 복음 전파에 타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더 진전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어떤 진전이 일어났느냐? 바울은 그 메인 자리에서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군병들이 지키는 거예요. 어디 도망가도 못해요.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면 가만히 듣고 앉아 있어야 돼요. 보초를 서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바울을 그 당시에 지키던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수갑을 차고 옆에 같이 묶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꼼짝도 할 사람 못하고 바울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시대 안과 시대 밖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다고 바울은 생각합니다. 또 밖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큰일 났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서 복음 전파가 중단되었다. 우리들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제가 몸이 아프다거나 혹은 갇히게 된다면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가 설교를 해야 돼요. 설교자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갇히니까 야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서 평소에는 안 하던 형제들이 바울 대신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울은 어떤 상황이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다른 성경을 인용하며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먹든지 다 복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전도하라 그러면 환경이 바뀌면 내 처지가 좀 나아지면 혹은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면 아니면 나에게 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전부 이런 식으로 피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옥에 갇힌 그 상황조차도 복음의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감옥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가난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병들게 하셨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해결되면 나아지면 얻어지면 높아지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는 노는 것조차도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놀고 쉬어야 돼요. 물론 저도 노는 것을 좋아했지만 이제 가끔씩 뭐 청년들하고 또 우리 교인들하고 놀다 보면 제 속으로 생각해요. 지금 이게 노는 것이 과연 득이 되는가? 이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놀아주는 것이 득이 되는가? 복음의 진전이 되는가? 아니면 방해가 될까? 고민을 많이 해요, 저는. 그냥 노는 것 같지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 이게 같이 어울려서 함께 공도 차고 볼링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교회에서 하나됨이 있어서 유익하겠다 싶어서 하는 거고. 근데 내가 놀고 싶은데 내가 목사가 먼저 놀자 그러면 이거는 덕이 안 되겠다 싶으면 참고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는 거예요. 노는 거와 쉬는 것조차도 복음을 위해서 생각하는 게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버는 거, 직장에서 일하는 거, 친구와 사귀는 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반응하는 거, 복음의 덕이 될까, 복음의 진전이 있을까 다 고민하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복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게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발명에 미친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발명의 도구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냥 지나치고 혹은 쓸모없다고 버리는 것들이 있는데 발명가에게는 그게 요긴하게 쓰이는 거예요. 아, 저걸 가지고 어떤 이런 걸 만들면 좋겠다. 막 그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개그맨 눈에는 모든 것이 또 개그의 소재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한 건데도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개그화시킬까? 꽁트화시킬까? 늘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복음 전파의 명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복음 전파의 기회로 여겨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전도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 단계입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는 특별히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복음과 연관시키고 전도의 자세로서 삶을 살게 되면 특별히 한 영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전도, 영혼 구원의 가치를 둔 인생은 한 영혼을 중요시 여깁니다. 한 영혼을 그냥 누군가 전도하겠지, 에이 다음이 하겠지가 아니라 한 영혼을 중요시 여기는데 한 영혼을 중요시 여겨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사건을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DL 무디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너무 가난해서 6남매 중에서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했는지 중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DL 무디는 외삼촌 집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가게 됩니다. 그때가 17살입니다. 17살 때 사무엘 홀튼이라는 외삼촌 집에 찾아갑니다. 그 외삼촌은 구두를 판매하는 제아점이었어요. 그때 이 외삼촌이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너를 고용해주는데 한 가지 조건만 있다. 그것은 바로 외삼촌이 다니는 교회 마운튼 근원이라는 교회에 매주 출석하는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이 무디가. 그래서 뭐 신앙도 없지만 교회 다닌 거예요. 그 제아점에서 외삼촌 제아점에서 일하기 위해서 그냥 교회 다녔죠. 더럽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한 청년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을 눈여겨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교사 킴볼이라는 교사입니다. 킴볼이라는 교사가 무디를 눈여겨보는 거예요.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이 킴볼이라는 교사가 무디를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디가 일하는 지하점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지하점 방에서 무디가 교회는 형식적으로 다녔지만 그 자리에서 이제 무디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내가 17년 전에 태어났지만 오늘이 제 두 번째 생일입니다 하고 무디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한 영혼에 집중했는데 킴볼이라는 교사가. 근데 무디가 어떤 일을 한 줄 아십니까? 미국과 영국을 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어요. 뭐 100만 명 이상을 전도했다는 말도 있고 1억 명 이상을 전도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디가 처음 시작한 게 주일학교예요. 주일학교를 시작했는데 주일학생들이 수천 명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디는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집회하게 되고 영국에 건너가서 집회하게 되고 지금 보이죠? 무디가 집회하는 장면들이에요. 미국의 제3차 각성운동을 일으킨 주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한 영혼이 변화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돌아오고 또 이 무디를 통해서 또 위대한 설교자, 봉사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을 전도와 연관시켜서 보기 시작하면 한 영혼을 쉽게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수명의 영혼들을 주께로 인다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디는 될 수 없지만 킴볼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디 같은 사람이 되라면 부담스럽죠. 100만 명, 1억 명씩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부흥사가 되어라. 부담될 거죠. 저도 부담돼요. 그런데 킴볼 같은 사람이 되라. 단 한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킴볼 같은 사람은 누구나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전도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면 한 영혼에게 가치를 두게 되고 이 킴볼과 같은 교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아마 무디나 킴볼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을 전할 것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것이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비밀. 자,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을 전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내 증인이 되라 했는데 증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본 것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경험한 만큼 내가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의사로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봐, 병고쳐.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졌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부부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예수님은 어떤 상담가로 인식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만큼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누구나 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증인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렵지 않더라고요. 증인 되는 것은. 자, 보세요. 제가 최근에 우리 집에 유명한 한국의 세계 1등 바둑기사 이세돌 씨의 부인이 홈스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과 이제 식사 후에 이런 대화들을 나누고 나서 많은 사실을 알았어요. 그 사람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집에 이세돌 씨 부인이 홈스테이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분에 대해서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많이 알고 있어요. 그가 밥을 작게 먹는다는 것과 그의 몸무게가 얼마라는 것까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또 작가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방송 작가라는 것도.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뭘 이야기했어요? 이세돌 씨의 부인이다. 이야기를 했죠. 왜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다양한 것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세돌 씨의 부인이 우리 집에 살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증인이 되어서 전할 때에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우리 교인들이 믿어줄까? 우리 집에 이세돌 씨 부인이 홈스테이 한다는 거 믿어줄까? 어떻게 이것을 내가 증명해야 되지? 분명히 이세돌 씨 부인인데 이런 고민하면서 제가 말했을까요? 그냥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증인 된다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면 그건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이 친구가 예수님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하면 믿을까?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세돌 부인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듯이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다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믿는 자와 함께 영원토록 살 거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병을 나을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관계가 깨졌던 사람과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고 상한 마음이 치유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실. 나는 죄인이었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과 함께 영생을 누릴 것이라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전도를 시작은 못하겠죠. 전도는 이걸 전하는 것인데. 자, 정리합니다. 첫 번째, 전도는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두 번째, 전도자는 모든 상황을 전도와 엮을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준비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약할 때 강함을 주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쓰러졌을 때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일으켜주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내가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 때에 빈잔과 같은 내 인생에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여주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준비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 예수님을 내가 부담없이 전할 수 있는, 정말 어떻게 증명할까가 아니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말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